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움 친구여 옛일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점 찾아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감내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함께 했지 부푼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하던 우리 굳센 약속 어디에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